너를 사랑하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. 지금 모습 그대로 날 잊고 안아주세요. 우리 나중에는 어떻게 될진 몰라도 정해지지 않아서 그게 나는 좋아요.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. 서로가 없음 죽겠는데 뭐를 고민해요.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. 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내 해가 넘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그때 어지면 돼.